교훈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어떤 이 시간들, 그래서 이 천년설 중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년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때를 이제 종말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늘 깨어서 살아가야 될까,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전 인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또 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이 벌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땅도 많고 뭐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기 포도원이나 땅들을 이제 소작인들이나 농부들에게 주고, 또 국가에나 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먼 곳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쪽에 가서 어떤 큰 관리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가 좀 멀리 타국에 떠나갈 때가 되어서 갔다 올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자기 이제 포도원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또 접자는 구유자리를 다 파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떠나는데, 이 주인이 상당히 이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냥 포도원을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냥 뭐 훌쩍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이 마태복음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산을 두르고 또 포도주 즙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왜 이렇게 잘 하고 있는가? 밖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울로, 울타리 다 두릅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고 지킵니다. 뭐 포도원이 잘 되고 그러면 또 도둑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또 포도즙들을 짜는, 이 포도주를 짜는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고 이제 농부에게 와서 관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에게 주고 이제 떠났는데, 농부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야, 이게 너무 잘 해놨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주인을 보면 또 상당히 착한 그런 주인인 것이 보면, 이제 다시 와가지고 2절 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 얼마를 할 때 조금,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좀 지불해다오, 이렇게 그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반을 달라고 하는지 뭐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농부들은 거기에 보냈던 종들을 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또 보니까 또 죽입니다. 또 죽이고 계속 다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내 종이니까 자꾸 죽이고 때리고 그러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야, 아들이 저 상속자니까 저걸 죽이면 이제 우리께 된다, 그래서 아들도 죽였더라는 거죠. 그때 이 농부가,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농부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런 말씀도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5장에 보면 1절부터 7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들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포도원과 또 포도원 주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관계, 소작인의 관계, 이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관계성에서 우리를 포도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포도원의 어떤 농부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유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경에서는 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뭔가, 여기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에 가는 거죠. 주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인 이 주인의 그 마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인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요. 자, 1절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펴고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더라. 자, 이 안에 보면 이 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땅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포도원을 져가지고 뭐 집틀을 만들고 울타리 너희들이 다 해라 이게 아니고, 그 농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포도만 잘 물만 주고 잘 길러서 따가지고 뭐 포도즙 짜서 팔아먹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거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지켜다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2절에도 이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여기 얼마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에 보면 작은 약간의 어떤 이 액수를 좀 요구하면서 좀 주인에게 그거를 내놔라. 이게 돈이 필요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에게 다 맡겼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게 주지 않으려 하는 이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 그걸 안 받고 그냥 놔두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주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간을 좀 지불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우리의 생명, 또 아름다운 공기, 하늘, 숨 쉴 수 있는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비해서 다 주세요. 다. 그리고 우리에게, 야, 내게 다른 거 다 괜찮아. 네가 다 가지고 내게 예배를 좀 하지 않으려. 네 시간, 네 재능, 너 있는 물질, 그 작은 부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거를 내게 주지 않으려. 근데 사람들은요, 잘 안 줄려. 당신이 누구시오? 그리고 아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을 불신함. 또 믿기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요만큼이라도 주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아껴요. 교회는 나오는데 다 아까워요. 그런 거. 너무나 좋으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농부들처럼 그 주인에게 드리기를 꺼려하고 내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여섯째 날 지으시지 않고 첫째 날 지으셨다. 아마 5일째까지 굶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둘째 날 만들어서도 죽을 거예요. 셋째 날 만들어도 죽을 거예요. 뭐 깜깜해서 죽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이래서 죽고 마지막 날 다 완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그리고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중에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그거는 내 거야. 가장 적은 부분이에요. 그게 천만구로 억만구로의 나무들 다 있는데 그것만 집중해서 저거 하나님 거 뺏어야지. 하나님께 뺏어야지. 저건 못 줘. 이런 거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거 내 거 내 거. 여러분 시간 우리 거 아닙니다. 물질 우리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들 맡겨주신 거예요.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는 다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요만큼만 줄래 그러세요. 요만큼. 일주일에 140 뭐 몇 시간 있는 거에서 한 시간만 줄래? 그것도 아까워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주기만 하시는 분.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세요.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 자, 이제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어떤 이 대가를 좀 요구를 했더니 못 주겠다는 거죠. 3절 보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처음에 보냈더니 막 두들겨 패서 여기가 어디라고 쫓겨 보냈어요. 4절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 막 두들겨 패거든. 자, 이 주인은 첫 번째 보냈을 때 왔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내도 또 그랬구나. 여기에 주인의 인내가 있어요. 인내. 오래 참으시는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못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고 때가 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징계. 9절 보면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참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 그래서 그때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아들을 보내는 그 마지막, 이게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야 된다. 일찍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뭐 주의 종들을 보내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질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톱에 죽이고 뭐 칼에 죽이고 많이 죽였어요. 배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고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마지막.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 농부들은 죽였더라. 결국 이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 참지 않으셨네. 진노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노의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때는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때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준비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엄청나게 죽어요. 예루살렘 그 기드론 시내가 이쪽이 피가 막 핏물이 흘러가지고 냇물이 괄괄괄괄 피가 흘러갔대요. 뭐 100만 명 한번 죽여보세요. 피가 얼마나 나오겠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이 진노의 때가 한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들이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심판의 날에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 내 재산도 내 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인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듣질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거거든요.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관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내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냐 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전쟁으로 징계하십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만드십니다. 우연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인 그 죄의 대가는 상당히 큰 거잖아요. 또 그때까지 왔던 하나님의 그 종들을 무수하게 많이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들까지 죽인 그 죄의 대가는 상당히 무서운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단번에 치시는 적이 없어요. 계속 회개하라고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우리 주인님이 노하셨다. 웃기지 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도 그들이 깨닫질 않아요. 이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나는 옳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한 거는 다 옳다. 무척 무서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지 내가 한 게 옳습니다, 이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게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옳다, 여기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때가 오는 것이요. 회개의 기회가 날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참 필요하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서 얻는 많은 수많은 말씀들과 교훈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내 생각이 옳아? 이 사람은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통첩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라도 좀 받아들였으면, 마지막에 이것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거예요. 그 포도원 밖에 가서 십자가대로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참 불쌍합니다. 저들 하는 죄를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도 착하세요. 하나님도 좋으신데 아들도 착해.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 회개의 기도,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죄가 더 커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내가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인도자 되시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목자는 목자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양대로 많이 가면 목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됐다.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기초석, 반석이 되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이 상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까지도 지금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벌이 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멸망.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종들을 대항하고 싸우고 죽이고, 결국은 그 대가는요, 주 70년의 멸망이라고 해요. 멸망. 이스라엘은 많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 번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멸망하고 계속 멸망.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축복의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절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죄짓고 계속 가면 그 뒤에는 멸망이라고 해요.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삶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는 인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막 요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피를 돌린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그 피가 돌아왔어요. 다 죽습니다. 자손들 죽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라 없이 학대받고 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회개하는가? 아직도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들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고 천만에 우린 구세주를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와야죠. 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은 축복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농장을 잘 가꾸어서 충성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이방인에게 주는 거죠. 이방인들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전 세계 복음이 퍼졌어.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 이방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딴 사람에게 주는 거죠. 우리 자녀가 복받을 만해요. 그런데 막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면 에이 다른 아이에게 주는 거죠. 너 안 먹어. 그럼 옆집에 주는 거예요. 맛있는 빵이라도. 그러니까 이 자녀면 자녀의 어떤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또 종이면 종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부모의 마음 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해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뭐 주머니에 뭐 돈이 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뭐 큰 걸 사줘야지. 내가 한 뭐 아이를 위해서 이번에 1000불짜리 뭘 사줘야 될 텐데. 근데 말을 안 듣고 막 엉망하면 아이고 괜히 돈 모아놨네. 주려고 여기 쌓아놨다가도 못 주는 거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결국 받을 복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민족이 됐을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세계를 향한 사명,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도 영생도 다 놓쳤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이런 복음의 기회들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또 촛대를 또 옮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촛대,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다 옮기는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갑니다. 은혜의 촛대가 옮겨가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참 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여놨어요. 그걸 잘라버리고. 근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도 잘해야 되는데 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잘라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당신들이 받은 그 축복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겁니다. 뺏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이 심판의 날에 또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 그 안에 또 복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주인이 좋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 나에게 축복 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내가 충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을 내가 어떤 믿음이 막 커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 인정을 해드려야 돼. 그분을 대우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 포도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많이 맺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열매일지라도 주인이 요구하실 때 주인이시여 내가 많이 맺히지 못했지만 이 정도 맺혔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이 복음의 말씀과 또 경고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자녀들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며 또 열매를 많이 맺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